추억들만 주고 떠난 그림 위에 나 할 일은 오직 할 일은 다만 그님을 기다리는 일. 눈물 바르고 있는데 스쳐가는 순간들은 영원 되게 해달라는 내 작은 기도소리 다 식어가는 사연 모두 기도 속에 담으리라.